Yo, yo girl, I wanna tell you this, that you're my Miss Right.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널 놓친 다음에 Miss Right, Miss Right.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Girl, you want my kiss right, Miss Right. 너의 sexy mind and your sexy body. 뇌주름 하나까지 sexy하게 태어난 여자 그래 청반바지와 흰 티에 컨버스 하나 That makes me wanna body of your body. 샤랑이는 긴 머리끝 싱그러운 골반이 지저귀는 남편의 숲 같은 거 숲속에서 맞아요 그 현실적인 몸으로 내 현실을 알아줘 And I want you to be really really good with me 때론 나의 어머니 때론 나의 NGO 난 솔직해 겉으로도 너무 nice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나의 enemy 밝은 말은 정상형들과 달랐어 너 같은 여자 이상형이라 하나 봐 그래 너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싫어와 내 겨울바다 널 걷고 싶다 지나는 그대 내 맘에는 너라는 달콤한 바람이 부네 너 딱히 꾸미지 않아도 매력 이란 향수 뿌리였지 아마도 신은 없다고 믿었었던 나마저도 신을 믿게 만들어 나에게 여신은 바로 너 네가 어리던 말던 나이가 많던 숨긴 나이가 있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꽃이 핀 걸든 명품백을 치기보단 내 손을 잡아주는 질투심 가시기보단 내 미를 알아주는 그런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 그려봐 우리 커피 신발 사이에 어린 말도 qualifications about my Miss Right but why you're my Miss Right is you are just you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